있지 그때 어떻게 힘이 돼줄까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길을 가도 조금씩 다른 생각일 텐데 조금만 고개 돌려 뒤돌아보면 항상 너의 곁에 내가 있을게 넌 힘들겠지만 오늘도 너만 혼자라고 느껴도 항상 너의 곁에 내가 있단 걸 너의 주머니 속에 내 손을 잡아줘 가끔 돌아가는 게 늦는 건 아닌 거라고 모두가 같은 길로 갈 순 없잖아 가 있을게 넌 힘들겠지만 오늘도 너만 혼자라고 느껴도 항상 너의 곁에 내가 있단 걸 지워서는 안 돼 언제나 너의 주머니 속에 내 손을 잡아줘 이 세상을 바라봐 볼래 불안해도 가장 멋진 시간이란 걸 믿어 잡을게